night TikTok is time 잘 받아친 딸에 몰라 막마월 I just roll trouble 사건뿐인 널 지구력 내 심겨 버텼대 내 안에는 좀비란 Got no fight I'm not the one 여기까지 참았다니 와와다 놀랐더군 여기까지야 집착하면 혼내줄 테야 365일의 기회 넘쳐버렸어 현실하게 3, 6, 5 난 세게 받쳐 Fly to midnight TikTok is time 넘어 자유로워 난 날카롭게 네 머리 위에 Feeling myself Cause I don't want you All my ladies 내 친구들 든든해서 분위기 못 읽을 거면 재미없어 내 안에는 Timberland Gonna find another one 여기까지 참았다니 와와 다 놀랐더군 너는 모르지 쌓아올린 우리의 성이 짧고도 긴 그 시간들이 반짝일 수도 있었는데 3, 6, 5, no thinking about ya 5, 5, 2, midnight TikTok